아직도 꿀리지 않아 Yes I'm a pretty boy 난 날아다녀 so fly 날아리 boy 월화 수 목금 토 난 바빠 오빠 나 봐 bad boy I'm a G to the D golden diamonds boy 누가 아니래 You know I'm busy 오늘의 DJ 나는 철이 너는 me I got shit 난 순결한 지영씨 이리 와봐요 real me 네 남자친구는 지몸이 너 맞지 다 맞지 내 이상형 속에 미소 김태기와 김미소 Oh my god 전지현 Why so serious? Get your crayon. Why so serious? Jump the party get down so we can take over so big get in the sound let it burn me out you got get you much up and then let but now back for money you get more ba more than rah why so serious get your crayon why so serious Get your crayon.